I'm in trauma, it's by myself. Stuck in trauma, 노래 나 부를래. Blah blah blah blah, 아니 젖어 왜. That's my trauma, yeah. My trauma, yeah. Trauma got me, baby. 중2 때 난 자퇴, basically ain't no friend. Boxed in, boxed in, 나 혼자의 세계. Stuck in my fantasy life, dreaming it to be real life. 생각 없이 간 기다려왔지만 알았어 now I realize. 이러다가 나 alone 남을 거야. I don't know what to do, 이거 말고. 막힌 귀 속 박힌 earphone 볼륨을 키워. I don't wanna be alone, 잊혀지기 싫었어. I'ma sing this song, anybody 듣고 있어. 겨우 뱉어내는 숨, 들이키는 법은 잊은 듯. 내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기까지가 난지 알아봐. 잊으라고 생각이 들어. 나에게 주어지는 빛이 넓어지는 무드와 달리 맘속 내가 있는 곳은 한편 남지. I'm in trauma, it's by myself. Stuck in trauma, 노래 나 부를래. Blah blah blah blah, 아니 젖어 왜. That's my trauma, yeah. My trauma, yeah. Now it's by myself. Trauma,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? 미꾸라지처럼 내부가 날 괴롭혀 애석해도 난 그냥 노래할 게 아님 더 갇혀버려 내 trauma. 정신이 비폐해지면 스스로 땅굴을 파 더 깊어지네. Yeah, 더 깊고 더 깊게 스스로도 찾지 못하게 이 trauma의 끝이 어딘지 나조차 몰라. 잡아줄 손이 필요해. 겨우 뱉어내는 숨, 들이키는 법은 잊은 듯. 내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기까지가 난지 알아봐. 잊으라고 생각이 들어. 나에게 주어지는 빛이 넓어지는 무드와 달리 맘속 내가 있는 곳은 한편 남지. I'm in trauma, it's by myself. Stuck in trauma, 노래 나 부를래. Blah blah blah blah, 아니 젖어 왜. That's my trauma, yeah. My trauma, yeah. Now it's by myself. Stuck in trauma, 노래 나 부를래. That's my trauma, yeah. My trauma, yeah. Yeah, so easy, yeah. 노래 소리도 줄어들겠지. Still I want to sing, yeah. 누구든 좋으니 여기서 꺼내줘. 아니면 너라도 들어와 들어와 줘. Now it's got me sad. Stuck in trauma, 노래 나 부를래. That's my trauma.